부활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간에도 더 이상 내게 주님 난 주 보혈 아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저 어둠의 권세를 의미하며 주 보혈의 영역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난 의롭게 서 주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난 더 이상 정죄하며 난 주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결코 예전 것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하셨으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신 자들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지 않았다면 나에겐 나올 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시가 양누리교회에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택하신 우리, 그것이 바로 교회요. 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가며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내가 시작한 이유는 그 많은 이단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미혹을 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시리즈로 이단끼리 시리즈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종말론, 그 다음에 뭐 신천지, 베레아, 뭐 신사도 운동도 같이 들어가죠, 그 안에. 그리고 그런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뤘습니다. 근데 아직 요한계시록은 다 그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더 이제는 마무리 짓는 지금 그 설교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을 한 지가 거의 한 6개월이 지났나요?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그걸 마무리를 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인 그런 핵심, 내용,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 중심,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 말씀처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진실된 자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고 승리하신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위로와 승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또한 그런 사역들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첫 그 1장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그 원문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의미로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그런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그 원하신 뜻이 뭐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런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 곧 묵시문학이라는 그런 장르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너희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라. 편지, 그 서신서로서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장에 말하기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내가 그 계시록에 대해서 말할 것이다 해서 예언의 이것이 예언서라는 것, 예언서이며 또 편지인 서신서이며 그 다음에 요한 그 예수님의 계시인 그 묵시 문학인 묵시서인 것을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런 것들이 같이 장르들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우리가 또 좀 더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예언이란 부분은 그 점을 치듯이 어떤 미래를 예언한다 그런 의미로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90% 그 구약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90%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 그에 대한 그것을, 그에 대한 그 다시 재조명하고 그 시대의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과 거기에 돌아오기 원하는 그 회개의 그런 메시지. 그것이 예언의 90%입니다. 그리고 약 10%에서 그 5% 정도가, 10%가 이제는 미래를 예언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5%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그 다음에 3%는 남은 자들, 곧 교회에 대한 예언. 그 중에 2%는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거의 그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 종말론적인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 거의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그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에서, 히브리 그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라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어에서의 그 예언은 뭘 예언하다는 그런 예언, 예자가 아니라 어떤 것에 참가하다는 그런 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그것이 그 분명하게 어떤 것을 그 미리 앞에 일을 보고 예언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대언자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 뜻과 말씀 가운데 그 참여하고 서 있는 자로서의 그런 의미를 그 예언자로 예언에는 그게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 예언, 구약의 전반적인 그 예언의 그 의미와 성경의 그 전체적인 그 예언의 의미를 알고 그 전체적인 그 의미를 알고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예언에 대해서 그 예언서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며 이것을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여러 가지 그 요한계시록의 그 장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책들에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지금 연구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어린 양의 중심 아까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 주체, 중심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계시한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볼 때 뭐 666, 14만 4천, 뭐 천년 왕국 이런 것을 떠올리기 앞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의 승리, 그분의 그런 하나님 그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그 보좌에 오르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요한계시록에 드라마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 그 처음에는 요한 그 어린 양이 그 24장로 그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그 보면 어린 양을 묘사할 때는 그 보좌의 중앙에서 그 어린 양이 있음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오르신 어린 양, 왕 대신 어린 양. 그래서 점점 그 어린 양이 점점 그 보좌에 하나 돼서 왕으로 그 대신은 그런 과정들이 그 안에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6장부터 그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16장까지는 그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 인을 떼시기 합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그 진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17장부터 22장까지는 바로 어린 양이 보좌에 오르시고 새 예루살렘과 그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다 사시고 죄가 없는 거룩한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어린 양이 보좌에 오르신 그 새 예루살렘과 하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천상의 교회를 말하며, 두 번째는 그 다음 단락에서는 6장부터 그 16장까지는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리고 어린 양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 17장 14절에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왕 대신 어린 양, 백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왕 대신 어린 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오늘 본문 말씀인 17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바로 교회가 중심이 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승리하는 그런 그 교회의 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장부터 5장에 보면, 1장은 뭐 자세히 들어가면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세한 것은 저번에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일곱 교회, 그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일곱 교회가 그 전체적인 교회로 보는 것이 그 전체적인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생명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으며 교회들에게, 그 교회 전체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을 또한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줍니다. 곧 일곱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숫자가 중요한데, 일곱은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뭐 777은 옛날 그때 시대에 그 하나님을 뜻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보다 낮은 666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런 마귀와 악한 세력에 대해서 또한 같이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7에 대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7은 그 전체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뭐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그 일곱 교회를 뭐 한 시대로서, 무슨 지금은 뭐 어떤 시대에서는 무슨 에베소 교회, 어떤 시대에서는 뭐 버나보 교회, 뭐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라오디아 교회는 또 어떤 시대다, 뭐 그렇게 시대적으로 그것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같이 첫사랑을 잃은 교회도 있고,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 부유하다, 나는 아니라다, 그런 교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형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다,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참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또 많은 세상 사람까지도 눈을 찌푸리게 하는, 아, 저 하나님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 라오디아 교회 같은,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지금 현재도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의 여러 가지 그런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그 축복을 통해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며, 또한 그런 각 교회의 메시지가 지금도 살아서 그 첫사랑을 잃은 교회와 또한 자기는 부유하다 하면서 그 실상은 헐거벗은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서 각각 살아있는 성령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이 땅의 교회, 교회가 3장까지 보이고 4장부터 5장까지는 하늘로 올라가 그 천상의 교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리고 또 그 5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잠깐 5장 한번 살펴봅시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기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보좌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보좌에 오르는 것이 더 낫다.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우리가 그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권세가, 단어된 권세와 또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또 회복돼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너는 구하라, 기도하라. 그런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 자녀가 뱀을 구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것인데 바로 성령을 주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줄 것이다.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의가 있고 거룩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놀라운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관한 우리 교회요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그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보좌에 오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찬양을 받으며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것처럼 그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와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그 시작의 시작으로서 1장부터 5장까지 바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전체적인 그 일곱 교회를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교회와 하늘의 교회의 만남, 곧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말씀의 성취되는 과정의 시작이 바로 1장부터 5장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장부터 5장부터 그 스크린이 딱 보이면서 바로 이 어린 양의 진노와 그 어린 양의 그런 심판과 그런 이기, 그 승리, 그 다음에 그 안에 같이 있는 그 진실된자들과 택하심 받은 자들과 부르심 받은 자들, 그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6장부터 8장은 7인, 9장부터 11장은 7 나팔, 12장부터 14장은 주제장으로서 바로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바로 실체의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의 세계의 그 마귀의 세력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7인, 7 나팔, 7 대접으로서 그런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진정한 실체는 이런 영적 세계에 있고 그런 활동에 있다는 것을 12장부터 14장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전반까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그 15장부터 16장까지는 7 대접, 그리고 17장부터 19장까지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새 신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용의 멸망에 대해서와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말해보며 새 예루살렘,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오르신 그 영광에 대해서 말하며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속히 오시리라 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절에. 거기서 속히 오신다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 백마의 말굽이 소리를 내면서 지금도 속히 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전반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구별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여러분 입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한번 봐보십시오. 두 도성,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의 만남, 그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일곱 인과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이 땅에서의 그 어린 양의 진노, 그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서 6장과 8장에서는 일곱 인이 있으면서 그 7장의 사이에 껴있는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대답에 바로 14만 4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예수의 피와 그 거룩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무리들, 그들이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7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일곱 나팔 사이에 11장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그 앞에서 오리어 원망하며 그 우상을 섬기는데 나갑니다. 그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11장에 바로 두 증인, 바로 그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그런 구약의 모세의 그런 부분과 엘리야의 부분을 같이 그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빗대주면서 그 마태복음에 모세가 말했던 또 선지자들이 말했던 부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과 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위해서 십자가를 칠 것이 바로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성경을 보느냐? 그때 성경은 구약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신약까지 다 합쳐서 너가 성경을 보느냐?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성취되고 그 성취된 그 말씀이 그 두 증인 곧 모세와 선자를 통해서 그 증거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 부활하신 그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두 증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개와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점점 그 확대되는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얘기할 때는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구라는 그 원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지구 안에 핵이 있습니다. 그 핵은 12장부터 14장입니다. 바로 그 핵, 그 영적 세계를 통해서 그 영적 세계의 실체의 그 활동과 움직임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적 세계의 그 활동이 어떻게 실체로 드러나느냐,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느냐, 그런 부분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엮여져서 어떤 시간상으로 보는 것보다도 그 점진적 계시 그리고 그 다른 시각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일곱 인과 일곱 대접과 일곱 그런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들이 같이 그 점점 점적 계시로서 점점 강화되며 처음에는 그 일곱 인에 대해서는 그 일곱 인과 같은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그 24장 1절부터 14절을 표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주시되 너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진료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이만이나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죠. 자기가 성령을 받은 자고 대원자라고 얘기하는데 대원자가 어떻게 그 뭐 초실절이니 뭐 그런 절기도 제대로 모릅니까? 그리고 무슨 뭐 베들레헴에 태어나지도 않고 십자가 달리지도 않고 또 영생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가 또 이제 죽을 날 다 되니까 그 말도 거의 뭐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 하면서 자기를 세우는 자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런 많은 나는 성령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안상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원파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구절이 일곱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국부적인 전쟁, 백마가 타고 나와서 활을 쏘는 그 국부적인 전쟁. 그 백마는 뭐 예수님이나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그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국부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다음에 더 큰 전쟁이 붉은 말을 통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며 그런 기근에 대해서 또 그 셋째 인과 넷째 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재난이 그 시작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의 그 재난의 징조 그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바로 일곱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곱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에 대한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12장과 14절에 말해주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전반적인 그런 영적인 실체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그에 대한 그런 일곱 나팔과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통해서 점적 계시와 또 다른 시각으로서 점점 그런 재난이 강화되는, 처음에는 그 작게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3분의 1이 망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재난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성경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17장부터 다 쳐서 22장까지는 바로 큰 음녀, 그 음녀에 속한 짐승과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런 것들이 완전한 멸망받을 것,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에 빗대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예수께서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병을 예수의 피로 그 씻기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쓴 그런 거룩한 무리, 곧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 뭐 과거적 해서 또 미래적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그 절충적으로 또 그 그런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적 해석 부분은 그 좀 그 보통 과거적 해석은 아 그 네로죠. 그 네로 시대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이 70년 그 성전이 그 AD 그 70년에 그 멸망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같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예언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 과거적 해석으로 나가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의 연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면 AD 95년부터 96년 사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것을 보자면은 그 이레니우스, 그 요한의 제자 이레니우스도 그 요한계시록의 그 연대를 그 도니티나누스 그 시대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또 그 바울이 기초를 세우고 그 요한이 그 마지막에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가 그 소아시아 교회에서 첫 번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가운데서도 아 AD 95년부터 96년 사이에 써진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네로 통치 시대에는 그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그 파괴가 재건돼서 풍요했던 시대가 바로 그 95년부터 96년 그 시대로 그때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라오디아 교회를 또 볼 때, 그리고 또 반모섬으로 또 요한이 그 유배를 갔는데, 보통 도미티아누스가 흔히 박해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유배를 보내는 것이, 그렇게 흔히 박해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AD 95년부터 96년 그 사이에 그 요한계시록이 써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분명 과거주의 해석에서도 배울 것이 있지만은 그런 전체적인 그런 연대상으로 볼 때 그런 좀 절충적인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성경은 그때 시대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중심을 하며 또 그때 시대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며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그런 관점으로 또한 그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또 그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같이 묵시문화 그에 속하는데 다니엘서의 그 예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언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과 또 언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대가 3년 반이 이제는 그 핍박받는 그 남은 시대가 3년 반이 남아있는데, 이 3년 반이 그 고스란히 그 뭐 1280일, 그리고 뭐 한때 반때 두때 뭐 42달인가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같이 또 요한계시록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니엘서의 그 상징적인 부분을 따서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런 많은 그런 핍박들과 또 그런 모습들, 그 환란들, 그 어린 양의 진노 안에서의 그런 환란들에 대해서, 그런 기간들에 대해서 상징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예언은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볼 때는 뭐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그 모든 말씀이 정확한 시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복원되는 예언과 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언의 그 날짜가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후의 날짜에 대해서는 어떤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과 십자에 달리신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년 반에 대한 부분,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고 남은 3년 반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많은 그런 환란들, 그 다음에 어린 양의 그 진노, 그 과정들의 그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 성경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3년 반의 기간을 쓴 것이 바로 그 한때 반때 두때, 그리고 그 모든 뭐 1280일부터 그런 것들을 그 요한계시록도 같이 그 때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언제 날짜일지는 우린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르고 오직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바로 하나님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 안에 거하며 그 예수 안에서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환란으로부터 나온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of로 쓰면 from이 아니라 of입니다. 환란을 겪고 이겨서 나온 자들, 그들이 그 예수의 피와 그 흰옷을 씻고 주 앞에서 쓴 흰 무리, 그 수많은 흰 무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다라고 그 7장에 얘기했듯이, 바로 그 교회의 승리와 교회의 왕권에 대해서 5장부터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왕같이 되리라라고 아까 5장에 우리가 5장 10절인가요? 거기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었느니라.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할 권세를 주었느니 악한 자가 결단코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반에 바로 어린 양의 진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시는 그런 그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할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역할 중에 바로 그 성도의 기도가 불이 되고 번개가 되고 우박이 되고 이 땅에서 그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과 같게 그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함께 전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가는, 그리고 또 그 교회의 그 두 주민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 율법과 그 선자들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그 두 주민들이 증거할 때 그 그 증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교회의 역할, 바로 교회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그런 희망이다, 방주다. 오직 너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를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핵심입니다. 거기에 어디에 이만희가 있고 어디에 장례자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뭐 이거는 너무 지금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분에 대해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도대체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계시다, 이 두 가지가 딱 첫장 1장 1절부터 딱 선포되며 시작합니다. 그러며 어린 양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이를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심판하시기에 합당하시도다, 그 어린 양의 그 진노, 심판, 그리고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전반에 그것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 어린 양에 속한 그 교회 14만 4천, 그 많은 수의 무리들, 이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들을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과 그런 영적 세계와 그런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그 여자의 후손들을 핍박한다는 것처럼 교회는 잠시 핍박을 받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은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와 승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그 고생과 그 아픔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양누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그런 우리 양누리 교회와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과 또한 저가 그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택하시고 그 진실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그 승리 안에 우리 모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누리 교회와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또한 나 또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를 증거하는 신약을 통해서, 더 나아가 오늘 배운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알고 지키며 또한 그 안에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